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내 심장의 목소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혜종 작사, 림금송 작곡인 가요 내 심장의 목소리는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열렬한 신뢰와 다함없는 후모의 감정을 반영하여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우리 당의 인민 사랑의 전설이 활짝 오피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심장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진정어린 목소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어머니 당을 전적으로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대로 터놓으며 우리 당의 운명을 맡기고 그 품만을 영원히 순결한 마음으로 받들려는 것이 천만 국민의 공통된 지향, 심장의 목소리라는 것을 깊이 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아무런 꾸밈도 없이 가식도 없이 모든 사연을 다 터놓으며 우리 당을 위대한 어머니로 믿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정의 목소리를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가사에서는 마감이 용생하는 종치족 생을 안겨주고 끝없이 빛내어주는 어머니 당을 가장 순결하고 변함없는 충종의 한 마음으로 따르고 받들려는 조은이민족인 사상감정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썰대조에서 시작되는 손율은 이 부분 형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손율은 첫 부분에서 조음괴로의 정서적이고 사색적인 음진행을 통속적이면서도 깊은 요운을 자아내는 이강음적인 리듬에 태워 굴곡 있게 끌고 나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랜 생활과정에 가슴속에 품어온 진정을 토치는 듯한 친근하면서도 밝고 웅신 깊은 감정정서를 그려보입니다. 이후 둘째 부분에서는 뚜렷한 종소조 앙양과 고조를 불러일으키는 지향적이고 굴곡적인 높은 음고의 응진행과 손율 후렴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종소를 도해주는 좀소리표와 3년 음보의 리듬진행으로 격정에 목매여 자기의 진정을 뜨겁게 토로하는 듯한 열렬하고 감동적인 종소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요는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어머니 우리 당의 따사롭고 육친적인 사랑의 세계를 격조 높이 구가한 명곡으로 천만 군민의 심장 속에 깊이 간직되어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아뢰니다. 국민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정을 토칩니다.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 없이 스스럼 없이 그 품 속에 안겨들며 주시고 빛내어 주신 다음 순서로 노래 사랑하느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혜종 작사, 솔태종 작곡인 노래 사랑하느라는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우리민 모두의 행복과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공감과 한 생을 다해 사랑하고 빛내어 가려는 천만 군민의 진정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 위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가장 철저하게 실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날의 날마다 금연모를 일신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울려퍼지는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퍼지게 하려는 것이 경애하는 온수님의 철석의 신념이고 드팀없는 의지십니다. 가요는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러한 격정에 젖은 사랑의 감정을 소박하면서도 간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소정적인 선율 형상으로 더 감명 깊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라네림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개성이 뚜렷한 동기 선율 소재, 즉 첫 악구의 선율 리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율 전개 수법은 우리 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사랑하느라는 위대한 김종은 시대에 태어난 또 한편의 조국 찬가로서 천만 국민의 심장마다에 조국의 뜨거운 열기를 더해주며 날로 부강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미래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